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성탄의 시간이 되면서 우리 성탄에 대한 말씀들을 며칠간 묵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나서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살수 있을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대국이 자신들을 도와주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수르의 위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래요. 그분은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어떤 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겸손으로 판단한대요. 거만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그의 입술로 악인들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의롭게, 또 겸손하게,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왕, 위대한 왕이 나타나나 보다라고 기대하고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다 알지만,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궁극적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뭐 취업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 또 누군가와 결혼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득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강한 군대를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실질적인 왕을 보내주셔야지 몇백 년 지나고 임하게 되어질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인 구원자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궁극적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으로부터 문제의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보면 이리가 누구하고요?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또 표범이 누구랑요?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뭐가요? 어린 사자가. 또 암소와 곰이. 예. 또 그것들의 새끼가 또 함께 어울리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사자는 원래 짐승을 공격하고 물어 뜯어야 되는데 풀을 먹는 애들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웃으며 장난해도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던 일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앗수르가 어떻게 무너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건 누군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답을 던져주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앗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통해서 앗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뒹굴며 웃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들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진정 귀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성탄의 기간을 지나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큰 은혜와 같은 변화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들 그것이 성탄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기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지내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이미 거하심을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과 함께하며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 되었을 때 막 자기들만의 즐거움에 흥청망청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전에 가지 못했던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선물을 주고받고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우리가 먼저 성탄을 보내면 성탄의 원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통해 또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를 돌아보시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의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또한 암소와 곰이 그리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그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사랑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참 감사한 날이죠. 성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하게 되어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비밀이에요.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의 산에 서게 될 날들을 또 기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을 이 성탄 가운데 누리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